잡던 그날 그 감촉이 그리워요. 마주 본 그 순간 속 모든 게 멈췄었죠. 살며시 건넨 인사 떨리던 그대의 미소 바람도 숨을 죽인 듯 고요했던 그날의 밤 처음 같았던 마음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사랑은 자라나서 이젠 가슴이 여전히 곁에